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건을 벗은 나는 주님 영광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자, 주제가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 또박또박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마태복음 8장만 정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혈류병자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이건 함께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꼬마 천사와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테니 맞춰보시겠어요? 햇살이 좋은 가을날 성당에서 잠시 졸고 있던 신부님에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수수께끼라고 하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해보실까요? 신부님, 5 빼기 3은 뭘까요? 한참을 궁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넌센스 문제 같잖아요. 또 아니면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별의별 생각을 다한 뒤에 글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신부님 굉장히 쉬워요. 5 빼기 3은 2예요. 신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아, 이건 또 뭐야?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겨있는데 꼬마는 말을 이어갑니다.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게 싫은 소리 할 때는 그럴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찾아보자는 얘기 같은데 이해가 되면 분노가 사라지는데 꼬마는 다시 말을 이어요. 5 빼기 3은이 삶을 새롭게 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꼬마는 신이 나서 또 하나 묻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요? 여러분 클릭하시면 오늘 여러분이 좀 맞춰보실래요? 2 더하기 2 뭘까요? 4예요. 그렇죠, 4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가볍게 맞췄어요. 4지 뭐니? 맞았어요. 그러면 그 뜻은요? 한참 궁리하다가 모른다고 했더니 꼬마는 말합니다.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사랑이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꼬마아이가. 그리고 깔깔대는 겁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한번 저를 따라 주실래요?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신이 났어요. 또 한 가지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신부님 4 더하기 4도 맞춰보실래요? 하고 문제 내는 뭘까요? 준호나 4 더하기 4는? 혹시 4가 둘이라고 44라고 대답은 안 하지? 8이에요. 8 맞습니다. 그랬더니 꼬마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8자도 바뀌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소녀는 천사였나 봅니다. 라고 말을 매듭을 줬어요. 여러분 무수한 카톡이 들어오는데 이런 필요한 카톡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팔자도 바뀐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생명나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칭찬받은 백부장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먼저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설명부터 하고 싶습니다. 5절이에요. 예수와께서 급하러 나오며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뭐 했습니까? 간청했어요. 간청. 간청이 뭡니까? 정말 절실한 필요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청한 내용을 보면 힘이 좀 빠져요. 6절입니다. 말하였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님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여러분 솔직히 대답을 해주세요. 이 넉 줄을 읽었는데 간청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주님, 제 시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간청이면 그 다음에 한 줄이 붙어야 되잖아요. 제발 살려달라든지 고쳐달라든지 그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간청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무엇을 간구를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는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을 볼까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말을 쓰잖아요. 난 급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꼭 죽겠다는 말을 한번 덧붙이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있는 상황만 그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 간청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의 마음 상태 그것을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넉줄을 주님부터 읽을까요? 시작. 주님 제 시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십시오 이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알아들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알려만 드리면 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7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를 고칠 것이다. 보세요. 오셔서라는 말 없습니다. 그런데 가서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읽어봅시다.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다같이 시작.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시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여요 설명을. 9절이에요. 참으로 저도 상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아래에도 군인들이 있어 이 군인에게 가거라 하면 가고 저 군인에게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그가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까지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어요. 화들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부장을 향했던 그 마음이 돌려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한 말에 내가 동의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결코 없다.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서 그를 고칠 것이다. 옷이란 말이 없는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클릭해 주세요. 놀라시며 무엇에 이렇게 큰 믿음에 예수님도 예수님을 놀래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큰 믿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도 다같이 나도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래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아 간 떨어질 뻔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칭찬하신단 말이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와서 하늘 왕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왜 식탁입니까? 왜 식탁입니까?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새는 깡통을 들고 다니면서 밥 달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깡통을 들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밥 달라고 그러면 찬밥 주거나 그러잖아요. 왜? 찬밥 달라고 해서 돈밥 달라는 거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식탁은 달라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지키던 출애굽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그 식탁에 앉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유대인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식탁에 앉았기 때문에. 그 식탁에 앉은 것을 율법은 이렇게 바꾸잖아요. 거룩한 곳에 닿으면 거룩해지는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리니 거기는 울며 일을 가는 곳이다. 자, 왕국의 아들들은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어디로 쫓겨나는 겁니까? 식탁에서 숟가락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치우는 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숟가락 치우는 거고 또 한 번만 더. 자, 이거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을 식탁에 초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리고 나서 배불러? 가. 그리고 숟가락을 빼보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 취급 못하는 거거든. 바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왕국의 아들들이 함께 식탁에 하는 데서 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왕국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얼마나 위대한 전환점인가 하는 것을 역전이란 말이에요. 한 번 더 하세요. 클릭. 역전되는 거잖아요. 주인과 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노숙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일전에 종로 삼가를 나갈 일에서 그 앞을 걸어가다 보니까 종묘 앞에 다 담장을 쳐놨어요. 왜냐면 거기 진치고 있잖아요. 파고다 공원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은 종로 3가 지하철이나 시청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정말이 냄새가 말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은.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노숙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북의 노숙자가 어디로 몰리는 줄 압니까? LA로 모인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났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얇게 입고도 살아요. 웬만하면 암만 요새가 겨울인데 우리 기온으로 5도 이상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노숙자가 되는가? 아주 간단하대요. 의료보험, 보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세, 월세를 딱 못 내면 그 날짜로 노숙이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늘어나는가 하면 LA 당국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국의 아이들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엉뚱한 노숙자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도 영적 노숙자 되는 거예요. 제가 악담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들을 기회 있을 때 들으십시오. 정말 똑바로 앉아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게 필요하다고. 정말 당부드려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아까 읽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단지부터 읽겠습니다. 넉 줄이에요. 또박또박 읽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제가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자, 보세요.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생각하니 생각.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시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뜻은 아시잖아요. 묵상이 뭡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거예요. 속으로 중얼거린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기억하시게 되면 지금 백부장이 말하는 걸 보세요.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을 알아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제 시종이 나을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해주십니까요? 다 같이 말씀 생각 묵상. 여러분, 그래서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중얼거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에요. 예수와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 시종이 그 시각에 나왔다. 제가 가장 부러운 것이 그 시각이라는 거죠. 즉시 아니겠습니까? 즉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확인 도장만 찍은 거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에서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준 거 아닙니까? 뭡니까? 내가 믿은 대로예요. 내가 믿은 대로. 그러니까 그 시종이 그 시각에 나왔다는 것은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죠.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두 번째, 생각과 묵상입니다. 이제는 혈류병자 이야기는 다 읽고 싶지 않고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는 그녀가 내가 그의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다 같이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예,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짐승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생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구원받을 거다. 여기서 구원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녀는 내가 그의 옷술에 손대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다 같이 속으로 시작 속으로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세요.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여긴 빠졌지만 여인이 뭘 생각했습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생각했잖아요. 말씀. 그걸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혼자 말하는 게 혼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권투에 비기게 되면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는 섀도우 복싱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생각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 것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만지는 즉시,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때에 구원받았다예요. 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만지는 즉시 그때에. 또 즉시 아닙니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말하는 즉시 되는 그 단계에 이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거 없잖아요. 에스겔 47장이 답이에요. 발목에서 능히 수용할 정도까지 채우는 거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표현 보세요. 고통에서 치유된 것을 알았다. 그것이 마태복음은 구원받았다로 바뀌어 있잖아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알았다는 말이나 구원받았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세 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대 묶어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욥기 22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여 말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들 위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클릭해 주세요. 보면 결정한다는 생각했다는 뜻이죠. 말하는 건 묵상이죠. 내 길들에 빛이 비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기 22장 28절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열매 맺는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여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속으로 읊조리게 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가지 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왔다가 들어갔는데 우리 현관문에 우체국에서 하나 붙었어요. 보통 뭐 택배 오거나 그러면 다 경비실에 맡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다가 내일 몇 시에 온다고, 그 내일 못 받으면 우체국에 찾으러 오래요. 그러면서 체크한 데가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내용 증명이에요. 난 평생토록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슴이 철렁거리는데 이름을 보니까 김 어떤 분이 한 번도 들어본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든, 내가 뭘 잘못했나, 교통신호를 잘못했으면 경찰청에서 오겠지, 그렇게 안 오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밖에서 내게 갖다 준 생각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두려움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 다음날 기다렸어요. 전화할 때는 몇 시 오겠다고 그래서 기다려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씩 나온 거예요. 교통명에 쭉 짓지만 내용 증명이라니까 가위로 다 잘랐어요. 두 통인데 하나는 얇고 하나는 두꺼워요. 그래서 얇은 것부터 잘랐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수표가 나와요. 우체국 수표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돈 보내, 이걸 왜 나한테 보냈을까? 그러니까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표가 왔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뭐를 샀는데 뭐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가 하자가 있어서 돌려주는 거래요.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다 돌려주려고 하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교통 뭐 걸렸을까? 이런 생각은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결정하고 말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평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이번주는 또 말리에서 난리였잖아요. 또 그게 부러운지 지난 토요일날은 우리나라도 또 한가닥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클래식에서 많이 나왔던 음악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 평화는 없고예요. 그늘을 계속 틀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 평화를 주시지요라고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다 두고 갔잖니. 그거 좀 쓰렴. 그런데 그것을 모른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네 가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입니다. 시작.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여 말하면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들 위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해요. 내용 증명을 보냈거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얇은 봉투부터 뜯으세요. 그러면 돈이 떨어져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자, 그런데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거 받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이걸까 저걸까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돼. 그건 너무.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피식거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면 됩니까? 무엇을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의 말, 원망하는 말,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말 접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부탁드려요. 그 축복하는 말, 그 말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백부장과 나영님이에요. 자, 이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나영님. 나영님 묻도록 해요. 목사님에게 영님이가 있느냐고.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8장 8절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한 번만 더 읽으실까요? 단지 시작. 단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소원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 뭐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예요. 백부장의 간청은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토록 파격적인 칭찬을 하신 주님이시고 그 칭찬받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아직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을 여러분이 말하면 돼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곳간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말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믿음에서 나는 의의가 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읽어봅니다. 저 크게 썼어요. 또박또박 시작. 그 말씀이 내 곁에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멘. 다시 나로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작. 그 말씀이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말씀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도 말씀이 있고 내 안에도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읊조리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이것은 시작.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말하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50절이나 요한일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특권은 무엇일까? 에베소 3장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마사의 사랑을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마사의 사랑을 알게 되어. 알게 되셨습니까? 알게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옆에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두 줄만 시작.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마사의 사랑을 알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지식이 큽니까? 사랑이 큰 겁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말이죠. 알게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부터 넉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은 뭡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겁니까? 다시요. 여섯 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무엇이 일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선한 곳간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합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섯 줄. 우리가를 빼고 내가 시작. 내가 구하거나 깨닫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넘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시작. 말씀 그리고 생각과 묵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에베소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깊이를 알면, 이렇게 말했으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입체적으로 썼다는 말은 공간 아닙니까? 공간.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사랑을 알게 돼서 피로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는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일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체험? 아닙니다. 감정으로 치우치게 되면, 체험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신앙의 끝은 비극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성경 읽으십시오.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성경을 꼭꼭 씹어서 삼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아지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 바꾸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요. 시작. 우리 솔직하게 오늘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에서 넘치는 것이 정말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딱 잡고 아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시작. 아멘. 결단의 말씀 읽습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